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부류의 고전적 노작,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에 대한 독고회가 이탈리아 밀라노 주체사상연구센터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부류의 고전적 노작, 조선노동당은 우리 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에 대한 독고회가 메이코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위원회에서 최근에 진행됐습니다.